옛날하고 아주 먼 옛날 호랑이 담배 피고 놀던 시절에 남의 번쩍 북의 번쩍 배추도사 무도사 도사님들 반갑다고 두 손 짝짝 으쌰쌰쌰 할아버지 재채기에 우르르릉 번개치고 할아버지 호통소리 온갖 귀신도